있느냐. 살아있으면 한 번쯤은 어흥하고 소리쳐봐라. 얼어붙은 암목가나 한강으로 흘러라. 같이 만나서 큰 바다로 흘러가야 옳지 않겠나. 태극기에 벌러긴과 민족의 커다란 꽃.